HUBS 눈이 아닌 귀로 색을 마주하다. 시멘틱 컬러. 이제 정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가을 옷 좀 입고 나가볼까 하면 땀이 푹푹 나고 여름 옷을 입고 나가면 아침과 저녁에 너무 쌀쌀했잖아요. 습기를 가득 먹으면 소나기 때문에 날씨가 조금 오락가락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비가 온 덕분인지 드디어 예쁜 긴팔 옷들을 고민 없이 꺼내 입을 수 있는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낙낙하고 폭탁한 옷들을 입고 학교를 다닐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네요. 가을은 또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솔솔 부는 바람과 푸른 하늘을 보며 저희 제작라디오와 함께 바쁜 일상 속 잠깐의 여유를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휴식의 순간에 시멘틱 컬러도 함께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힐링이 될 거예요. 가을이 물씬 찾아온 만큼 오늘은 가을 날씨에 딱 어울리는 색을 준비했습니다. 시멘틱 컬러, 오늘은 어떤 색을 들어볼까요? 눈 감고 첫 곡 들으면서 같이 추측해봐요. 디피알 라이브의 마르티니 블루. 마르티니 블루 너란 바로 속에 헤엄치고 있잖아 baby oh my 마르티니 블루 너란 바다 속에 헤어나지 못하게 더 감싸 안아줘 my baby my lady my baby my lady Martini blue Got me moving on that martini blue, yeah Everything you do, yeah 눈빛만 보면 알아, girl, you wanna 그럼 난 고개 끄덕거려, 그치 girl, what's your flavor? Yeah. 좋아하긴 거나, I don't want that Yeah, 2024 kiss on you, baby Vanilla ice cream, gooey cherry Pastel, say it like gooey fairy 파란 ocean, 그 위 도시 Venice 내가 blue, 너가 berry 그게 우리들의 케미 Version of Paris yeah, yeah, yeah. So in love with the way you move I'm so into you, into you You got me, I got you All I see with the blue Into you, into you You got me, I got you You're my martini Martini blue 속에 헤엄치고 있잖아 baby oh my martini blue 너란 바다 속에 헤어나지 못하게 더 감싸 안아줘 my baby my lady my baby my lady martini blue you got me moving on that martini blue yeah everything you do yeah 눈빛만 보면 아직 girl I wanna 그럼 난 머리 쓸어 넘겨 cause I'm Girl, guess my flavor. Flavor. 좋아하긴 이미 껐어, you don't want it. Yeah. 어느 내가 원하는 건 지금 그것뿐만은 아니야. 너가 힘들어 할 때면 꽉안고 싶다 말이야. 깊고 험한 바다 속에 사는 you're my aria. Yeah, wait. Need you close, yeah, hear my note. I've been really looking forward to this life, though. Yeah. Come into your life, girl, you got me like, ooh. 아름다움이 깊이 빠져 있어, like, ooh. Like, ooh. 가라앉고 있는 나와서 구해줘 yeah. You're my martini Martini blue 너란 파도 속에 헤엄치고 있잖아 Baby you're my martini blue 여러분 오늘의 색 어떤 색인지 감이 오시나요? 힌트는 바로 곡의 제목이 담긴 블루입니다. 네 맞아요. 오늘의 시멘틱 컬러는 바로 파랑이랍니다. 파란색 혹은 청색이라고도 부르는 파랑은 순 우리말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파랑은 전 세계적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색입니다. 저도 파랑색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상쾌함, 신선함, 자유, 신비로움 등을 상징하는 청색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색으로 사용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란색 계통으로 도배된 방에 있으면 시간이 실제보다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는데요. 20분을 앉아 있었지만 마치 10분이 지난 것 같다는 착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나 공부처럼 집중력이 필요한 일을 하는 공간의 인테리어를 파랑으로 하면 몰입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랑색이 고대 로마까지만 해도 야만인의 색으로 취급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북방족들이 전투에 임할 때 힘을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로마족의 입장에는 문명을 이루지 못한 미개의 상징이었다고 하네요. 파랑에 대한 멸시로 인해 파랑을 가리키는 정확한 단어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파랑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니 상상만 해도 정말 밋밋하고 지루할 것 같지 않나요? 12세기가 되어서야 청색이 사회 전반의 중요한 색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귀족적이고 신성한 색으로 여겨지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잠시 푸른 가을 하늘과 어울리는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봐요. 콩스의 This Girl. 오늘 소개해드릴 푸른 목소리의 가수는 바로 유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라하면 걸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유라를 떠올리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가수는 싱어송라이터 유라입니다. 힙합이나 R&B 장르를 즐겨 듣는 분들은 아마 익숙한 이름의 가수일 텐데요. 유라는 사운드 클라우드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방송한 SBS 음악 서바이벌 더 팬에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자신의 독특한 음색을 각인하기 시작했어요. 가수 박정현은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유라의 목소리를 처음 듣고 그동안 세상에 없었던 유니크한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무도 같지 않은 목소리라며 그의 음색을 극찬했죠. 저도 처음에 유라의 곡을 듣고 음색이 너무 독특해서 반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촉촉하고 폭신한 목소리에 유라가 직접 쓴 독특하고 신비로운 가사가 더해지니 귀에 이어폰만 꼽았을 뿐인데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유라의 곡들 중 수영해를 가장 추천합니다. 유라에게는 물이 두렵기도 하지만 유일한 안식처이자 고향을 떠올리게 만드는 소재라고 하는데요. 물에 흘러가는 굴절들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 물에 대한 아이러니한 기억들을 담은 곡이 바로 수영해인데요. 유라의 푸른 목소리가 궁금하시죠? 함께 파랑의 파동으로 수영하러 가볼까요? 유라의 수영해. 방금 듣고 오신 유라는 파랑의 신선함과 촉촉함을 담은 목소리였다면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파랑은 자유와 신비로움을 내뿜는데요. 혹시 뱀파이어가 등장하는 소설이나 영화를 즐겨보시나요? 우리가 뱀파이어하고 떠올리는 인물들은 대개 창백한 얼굴에 입술 아래로 흐르는 붉은 피를 흘리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뱀파이어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모습으로 파랑을 입고 있습니다. 바로 박찬욱 감독의 영화 박쥐의 주인공 태쥐입니다. 태주는 영화 내내 푸른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그저 식사와 잠잘 공간만 주면 다인 줄 아는 양엄마와 몸이 온전치 않은 그의 아들의 모든 일과를 술발들며 내면의 자유를 억압받고 자란 태주. 매일 수동적 삶에 끌려다니는 그의 내면에 숨겨진 자유에 대한 갈망과 서늘한 광기가 그가 입는 푸른 옷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다 뱀파이어 성직자 상현을 만나며 스스로의 욕망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뱀파이어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요. 배우 김옥빈이 연기한 태주는 파랑의 신비로움과 서늘함을 한껏 품은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뱀파이어입니다. 욕망과 죄의식 사이, 사랑 혹은 본능을 택한 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번 주말 푸른 광기가 보여주는 서늘한 사랑 이야기, 박쥐를 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비의 안녕히. Yeah. 발이 밝아오고 가마귀가 울기 전까지 그들은 울고 있네. 잡아봐도 그댄 떠나야 하니 놓아주려 한답니다. 떠나가야만 하니 나쁜 기억 모두 놓고 가시길 원하니 내 눈물로 고이 적셔 보내려 합니다. Comes and goes, it's all about time. Go go no watch on and 내가 서 있다. Yeah. 비가 떨어지네. 흘러 가고 있네. 멀어지고 있네. 떠나가고 있네. Gotta let you go. 알쓸 색잡. 알아두면 쓸데없는 색깔 잡정보. 별의 색으로 온도와 수명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마 교과서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별의 색으로 수천조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별이 얼마나 맹렬하게 불타고 있는지, 수명은 얼마인지 등을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바로 빨간색 별보다 푸른색 별이 더 뜨겁다는 겁니다. 붉은 별은 2700도 정도지만 푸른 별은 3만도 정도로 훨씬 더 맹렬하게 타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더 뜨거울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결과죠. 지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불꽃의 색입니다. 불도 색깔로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불을 빨간불로 그리지만 빨간불은 가장 차가운 불입니다. 불의 색을 살펴보면 빨강, 노랑, 흰색, 파랑 순으로 점점 뜨거워집니다. 별과 마찬가지로 파란불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불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겉보기에 냉담해 보이는 사람도 알고 보면 마음 깊은 곳에는 파란 불꽃처럼 뜨거운 열정과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르세라핌의 블루 플레임. I'm feeling something, 난 홀린 듯이 아 특히 어지러운 눈부심 안개 속으로 날 이끄는 힘 even 별끝보다 뜨거운 blue 내 멋대로 춤을 추다 사라지고 I like it like that 종류나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 그 크기나 만듦새를 비교하느라 차마 꺼내지 못했을 뿐 세상에 던져진 물음표는 질문이 되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니 비교하여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어떤 파랑은 꿈속에만 있고 또 어떤 파랑은 어떤 사람에게만 있고 어떤 파랑은 저녁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본 적 없는 어떤 파랑도 있습니다. 우리가 파란빛 아래 숨어있는 다채로운 신비를 알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세상에 물음표를 던진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가 다 가기 전에 각자의 이유들로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물음표를 질문으로 바꾸어 세상 밖으로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약간의 용기가 여러분을 더 다채롭게 물들여진 세상으로 이끌어줄 테니까요. 오늘의 시멘티 컬러는 파랑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색이 우리의 마음을 물들일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PD 권유나, 기술의 윤리경, 저는 아나운서 박예린이었습니다. HUBS